지금도 이렇게 많은 말이 삼킨 채 단 한 발자국 거리만 남긴 채 대답해 나는 뭘 너에게 해주면 될까 무섭게 너에게만을 향해 가는데 꿈을 꿔